3일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컵 경기대회 구조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조선의 기관차팀과 조선의 사이어팀 사이의 2차 경기가 있었습니다. 이날 경기는 2대2로 끝났습니다.